부두에 새겨진 아픈 상처 달래며 못 잊어 울어보고 그리워 한숨 짓는 쓰라린 세월이 흘러갔을 때 사나이 가슴에 못 박힌 사랑 한 목숨 다 바쳐 꽃을 피우며 죽도록 불러본다 핏줄의 이름 추억 속에 얼룩지 피는 물을 삼키며 거리에 버림받고 괴로워 몸부림 치 한많은 세월이 흘러갔을 때 사나이 가슴에 못 박힌 사랑 한 목숨 다 바쳐 꽃을 피우며 죽어도 후회 없다 뜨거운 핏줄